예. 뭐가냐? 네. 오, 베레스. 좀 빌랑빌랑 야. 디제이면 난잘. 와! 트리마 버시. 트리마 버시 비즈니스 하자. 그와티르 semua bisa diatur.